만거 유혹적 박근혜 유혹던 의원을 역사의 심판대에 끌어내기 위한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 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6일 4월 혁명회 진보연대를 비롯한 8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부산 지역의 52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역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기자회견들을 가지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25일에는 참여위원대와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각각 기자회견들을 가지었습니다. 26일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여러 지역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행위의 주범인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투쟁이 전개됐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민주노총이 25일 시국 성명을 발표해서 국민주권을 유린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모두 함께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